잊을 수 있기를 너를 보낼 수 있기를 애써 애써 애써 널 밀어낸다 또 밀어낸다 사랑 영원할 것 같던 사랑 꿈 같았던 사랑 아파서